그의 품을 비집고 가슴을 끌어안아 눈을 맞춰도 그는 웃지 않는다. 그런 그가 서러워 데일 듯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도 그는 안아주지 않아. 안고 있다.